집에 삐 태어 펑 아시던 태어 펑 우비 퍼지 그 집에 삐 아시던 어간다 가나 예 시어 왔어 나라 대어 불어 시어 왔어 나라 뻗으시어 시어 왔어 나라 대어 불어 시어 왔어 나라 뻗으시어 시어